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으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만큼 당시 바벨론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강대국이었고 온 세계의 망치였고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아가 곧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들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54절 말씀부터 5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세리를 내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메대와 이 바사의 연합군, 이 북방의 연합군의 침공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을 청각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귀에 들리듯이 생생하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도 소리라는 표현을 네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현장감 있게 실제로 거기에서 있는 것처럼 귀에 들리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많은 물은 이 바벨론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나운 파도는 이 바벨론에 침공한 대적들의 기세가 너무 세어서 거세어서 바벨론을 완전히 휩쓸어 버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이 지진에 의해서, 혹시 뭐이 해일 지진에 의해서 생기는 이 해일인 쓰나미의 영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뉴스에도 이제 종종 나오게 되고 하는데, 2004년 말에 동남아 일대를 강타한 지진 해일, 그 쓰나미 영상을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쓰나미로 인하여서 정말 이 동남아 일대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명 피해가, 또 헤아릴 수 없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말 그 파도가 불어닥치는 순간, 거기에 있던 방파제로부터 시작하여서 거기에 있던 차와 사람들, 뭐 그 모든 것이 그냥 통째로 다 쓰러져 버리는데, 너무너무 무섭게 그 파도가 다 휩쓸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쓰나미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덮쳐서 휩쓸어버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져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로 바벨론의 사람들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를, 또그 심판을 보게 되며 이들도 동일한 위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예요. 동일한 심판을 보게 되지만 의인과 악인에게 내리는 그 하나님의 반응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시편 46편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에 흔들려 또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던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모든 삶의 어려움과 수많은 자연재해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다 할지라도 시편 본문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바로 전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메대와 바사 군대가 정말 거센 쓰나미처럼 바벨론을 휩쓴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며 지킴을 바란다고 하죠. 실제로 북방연합군이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제 말씀에도 칼에서부터 칼로 칼을 피한 자여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북방연합군의 칼로부터 피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자들의 자녀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모든 그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온 세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내신 것이. 그래서 악인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슬피 울게 되고 의인들은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바벨론에 예고한 이 심판이 그대로 말씀대로 행해졌던 것처럼 최후의 심판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에 장래에 있을 심판 가운데서부터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또 볼 수 있는 것은 선악간에 선과 악의 행함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6절부터 58절의 말씀에 보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었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훼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악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성벽이 훼파되고 높은 문들이 불에 타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며 쇠잔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또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복이라는 단어는, 이 표현은 사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면이 많은 표현으로서 인간이 그 감정에 충실하여서 무언가 나이가 당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에 충실한 단어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감정에 따라서 내가 당한 것을 돌려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한테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보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행위나 상급이라는 그런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여호와께서는 상을 내리시는, 상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께서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성경이 비록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그분의 감정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사는 단지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또 표현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이지 보복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심판도 죄에 대한 징계이지 보복이 아니라는 것이. 이방인들도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회개하여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로움이 되어서 그들에게 죄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시는 상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는 기준은 모두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벌로 갚으시고 이방인이라도 의를 행하면 상으로 반응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대상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고 해서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심판을 피하게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은 59절부터 6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그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이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시드기야 왕은 지금 바벨론으로 이하여서 이 유다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벨론 왕의 소환을 받고서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에게 지금 소환받은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 그의 소환은 그가 당시에 지금 반 바벨론 동맹을 맺어서 이 주변 나라와 또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동맹을 맺어서 반으로 대적하는 바벨론에 항거하려는 계획이 지금 들통나서 바벨론 왕에게 지금 끌려가는 것입니다. 소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추궁을 당하기 위해서 소환을 받은 것이고 그 길에 지금 스라야라는 사람이 지금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조력자이면서 예레미야의 이 전체 책의 대필자였던 바룩이라는 사람의 형제입니다. 본문은 그를 지금 병창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표준세번역을 보면 수석보좌관 또는 공동번역은 이 왕의 행차를 보살피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반역이 발각되어서 추궁을 받으러 가는 왕의 행차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척을 가져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견된 즉시 같은 반역죄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 스라야에게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바벨론에 가서 읽게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그것을 보낸 예레미야나 그 말씀에 순종한 이 스라야 모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이 없었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책을 다 읽고 나서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버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돌에 메인 책이 무거워서 강 속에 가라앉아서 다시는 물 위에 올라올 수 없게 하는 것처럼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너희를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경고를 듣고선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나의 심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자 그 심판을 돌이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통하여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리 그 심판을 예고하신 데에는 단지 그 심판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것도 바벨론이 비록 악하여서 그 교만함과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그 죄악 중에 멸망하시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전해진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고 우리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전하라는 것이. 그래야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이 위험한 순간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들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바벨론에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들이 죄 중에 죽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여서 증거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찾으신다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그 죄값을 찾으신다.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며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의인의 행위대로 구원하시고 또 악인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자들,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영원할 멸망으로 갈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